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미국이 6월 중순 일본 자위대를 동원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범죄적인 합동 핵 공격 훈련을 감행했습니다. 괌도의 엔도순 미공군 기지에서 출격한 두 대의 B-52 전략 폭격기들은 백악관의 대조선 핵전쟁 계획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항공기, 일본 주둔 미 해병대 등과 함께 유사시를 가상한 전략기여계로의 전개 및 핵타격 연습을 벌여놓았다 합니다. 미 군부와 남조선 괴뢰 군부는 이 전략기여이 조선반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버젓이 공개했습니다.